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시험 발사를 골고드는 공보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이 24일 유엔 총회 및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 문건 A71-796-S-2017-139호로 배포됐습니다.